분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간 여유만 있으면은 진짜로 맛만 먹으면 거기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시중보다 싸다라는 어떤 생각.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헉! 40대 초짜 부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기입니다. 아,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뭔 얘기를 하죠? 몸이 어떠냐고 좀 물어봐주고, 그러고 좀 시작해봐, 부드럽게. 인간 인간미가 없어. 아, 내가 이제 방송이구나. 아, 이제 얼마 안 한 달 남았나요? 출산이 한 달 좀 더 남았죠. 아, 어떠세요, 몸은? 힘들어요. 숨 차요. 나가 막, 그, 삶이 자꾸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불규칙하게 사니까 몸이 안 좋아지, 몸이 안 좋으니까 불규칙해지고, 막, 잠도 막, 자다가 밤에 또 잠 안 오고, 그러다 또 늦게 자고, 뭐, 하여간, 뭐, 하여간 몸이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네요. 뭐, 당연한 거라고 하니까 참아봐야죠. 가렵진 않으세요? 가려운 거요? 네. 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 저희 집은? 열심히 발라서 그런가 봐요. 뭐, 바르는 것도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가렵다고, 병원 가서 의사 만났을 때는 그 정도는 뭐 다들 가렵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잠자면서 좀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새벽 되면은 다리 쥐가 난다고. 오늘 아침에 또 다리 쥐가 새벽에 깨서 쥐를 놓고. 네, 쥐나는 거는 강도가 좀 더 심해진달까? 옛날에는 한번 이러고 풀어주면은 끝났는데 이번에 하고 풀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세게 오는 거야 바로. 이런다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빈도는 오히려 줄은 것 같고요. 지나는 거는 가려운 거는 아 이게 가렵다더니 가려우려고 하네 하고서 뭐 막 심하게 가렵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오일 같은 것도 쓰세요? 네, 바르고는 있는데. 오일 크림 다 쓰세요? 그건 쓰고 있는데. 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원래부터 좀 그런 체질이라서 그런지.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기한테 물려도 거의 극지를 않는 편이에요. 아. 뭐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모기 한번 물리면 그냥, 가려움을 못 참거나 피부가 좀 민감해서 가려움을 느끼거나 뭐 이런 타입인가 보구나. 아, 민감한 피부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좀, 피부가 좀, 그러면 두꺼워가지고. 둔감한 시골 총각 타입? 아, 뭐 그런 것 같아요. 거머리가 길에 와서 뜯어도 멀쩡한? 핏뽑히네, 뭐, 이 정도? 좀, 피부가 좀 두껍다고 볼 수 있죠. 좋네. 저는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한 20주부터인가? 좀 일찍부터 바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거 언제부터 발라야 돼? 그랬더니, 그냥 지금부터 발라. 이러더라고요. 좀 이따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지금부터 발라.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해서 조금 일찍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오일하고 크림하고 보통 제품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같이 사서 같이 꾸준히 발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수시로 바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부지런하진 않아서 밤에만 잘 때 매일 그 정도? 근데 뭐 천천적인 건지 그걸 잘 발라서인지 뭐 이렇게 심하게 가렵고 그러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다행이죠. 다행이죠. 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회, 지지난회 뭐 등 해서 계속 이제 출산 준비를 주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에 이제 연속성 안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박람회에 대해서. 네. 출산 준비 저렇게 뭐 멍하고 있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뭐 살 것도 많고. 그렇죠. 뭐 근데 또 그 살려고 하는 거에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게 뭐가 좋은지 소문도 찾아봐야 되고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걸 제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물어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면서 그것보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의 뭐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렇게 이제 결혼 준비? 결혼 준비할 때 막 이렇게 막 돈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살았던 거랑 좀 다르게 이제 살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새로운 거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 앞으로 필요할 것도 사야 되지. 그러면서 또 진짜 애기 나서 이제 그렇게 살면 또 이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인 거는 맞구나. 순서대로. 그렇죠. 예, 출생, 결혼, 뭐, 그러니까 입학이 그 전에 있었겠지만, 뭐, 결혼하고 이제 뭐 출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이다. 그래서 하여간 요즘 막 제가 막 그거 한다고 뭐 막 계속 사지도 않으면서 막 기웃기웃 거리는 것도 많고, 뭐 그러다가 또 결정해서 사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하여간 뭐 많이 사고 있고 집으로 택배도 막 많이 날라오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막 가서 막 확 한꺼번에 구매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비슷한 행동을 얼마 전에 했어요. 박람회에 가서 한꺼번에 많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주로 이런 박람회의 종류가 뭐 여러 개 있고 또 뭐 길 가다 보면 크게 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메일이나 인터넷 통해서 뭐 그런 걸 얻기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지난 8월인가 한번 뭐 코엑스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놓쳤어요. 그때는 아직 제가 그때 준비를 했으면 뭐 또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몸도 더 가볍고 근데 그때는 뭐 별로 이제 별 생각이 없다 보니 아직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말았었는데 이번에 세택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가기 전에 그런 거 가면 네. 좋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죠. 예, 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뭐 가볼만해 뭐 그냥 그 그러시길래 주말에 이제 가봤어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이러니까 정보를 또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얻고 이제 이렇게 뭐 뭐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한번 뭐 가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주말에 신랑하고 나를 잡아서 이제 갔죠. 사람 진짜 많아요. 주말에 갔으면 그렇지. 근데 하긴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에 가지 평일날 가는 것은 그 집에서 예를 들면 뭐 쉬고 있거나 자유직업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그 아니면 이제 산모 혼자 가거나. 네, 그럴 경우 이제 그 주말을 피해서 가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직장 다니거나 그러면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죠. 주말밖에 안 되죠. 이해는 해요. 아 그래서 막 처음에 갔는데 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차 많다고. 그래서 저기 가서 무슨 뭐 어디다 세우고서 셔틀버스 타고 오라는데 임산부로 힘들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 임산부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출산 당연하지. 임산부 당연하지. 관련자시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집에 가야 되려나 너무 배도 부르고 힘든데 막 그러다가 뭐 하여간 어찌어찌 주변에다가 세우고 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가기는 또 아쉽고 해서 하여간 결론은 뭐 볼만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좀 이렇게 막 짜증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거 뭘 안 볼까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당장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저나 저희 신랑도 뭐 나름 정보도 없고 뭐 이제 뭐 살 것도 사고 그래서 볼만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결국 오기는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출산 준비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이런 박람회들이 이제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산, 이제 유아 관련 이런 박람회도 지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박람회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전람 뭐 이래가지고 네. 이제 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 주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인천이나 뭐 대전, 부산 뭐 이런 이렇게 약간 이런 공간이 있는 곳들. 그리고 큰 도시. 예, 도시 위주로. 네. 도시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이 좀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대전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아무래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뭐 저한테 거리감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주로 되는 서울, 뭐 일사도 서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경기도지만 네. 이제 서울 경기. 서울권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로 큰 장소가 이제, 일산은 킨텍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그 다음에 하계월역에 있는 세텍 정도가 이제 장소가 이제 뭐 준비가 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데, 회사들이 아무래도 선점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크기는 코엑스가 제일 큰 것 같고, 뭐, 세택이 제일 작죠. 킨텍스도 제법 크죠. 거기도 커요. 아, 킨텍스도 제법 크죠. 거기가 더 큰가? 네, 뭐 크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그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이제 다 모여 있으니까 돌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나오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시중이나 인터넷에 파는 것보다 살짝 가격을 좀 이렇게 다운, 홍보의 목적이 들어가 있겠지만 가격을 약간 다운시켜서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려서 평소에 살려고 했던 것들이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혹은 또 여기저기 안 다니고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구입하는 그런 기회로, 아니면 사지 않더라도 뭐 저같이 이제 뭐 뭐가 있지? 뭐 이런 평소에 이제 관심은 있지만 미처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사진으로만 봤던 것들을 실제 뭐 이렇게 만져보고 밀어보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상이 임산부들이 결국은 관심을 갖고 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요. 엄청나요. 무성애가 아닐까? 저기 부부들 이렇게 같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막 배가 지금 많이 불러갖고 좀 걷기가 힘든데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잘 너무 잘 돌아다닌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랑이 저 배부른 아줌마들이 쇼핑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반짝거린다고. 네, 쇼핑이죠. 예. 네. 네, 그게 다 몰려 있으니까 뭐. 아무리 큰 백화점이라고 해도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또 제한된 것들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박람회를 가면은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뭔가 알아보거나 뭐 구입도 마찬가지고 하기는 활 쇼핑으로는 최고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간 여유만 있으면은 진짜로 맘만 먹으면 거기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시중보다 싸다라는 어떤 생각.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 가서 어리버리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과거부터 잘 활용하신 분들은 와가지고 뭐 딱 해가지고 그 자기가 필요한 거 위치 딱딱 잡아서 하고 그 안내에 가서 브랜드 뭐 들어와 있나요? 딱 확인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 대량으로 딱 구매하시고 뭐 이런 모습도 제가 확인해서 봤어요. 어떤 분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등록,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 입장 되고, 그 유료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료의 형식을 취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로 네. 만들어서 네. 뭐 돈을 내고 입장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내고 하면 네. 사실 억울하거든요. 어차피 들어가서 네. 그 구매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은 충당해서 받을 생각은 없는 듯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가지고 약간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착각을 해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핸드폰을 사전 등록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냥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러니까 근데 물론 원칙은 있으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사전 등록만 하면 인터넷으로 뭐 그냥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문제는 이제 뭐 그 성격상 예 그냥 무료라고 봐도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무료가 아니다 유료다 그러니까 미리 갈 생각이면 아 정해서 사전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그 무료 방법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등록이라는 게 그 필요한 게 인터넷으로 그 이제 나올 업체들이 거기 다 쭉 나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내가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동선을 이렇게 미리 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가자마자 내가 필요한 데를 한 바퀴 딱딱 찍어 돌면은 불필요하게 돌아다니 힘쓸 일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임산부들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선을 짧게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그냥 쇼핑 눈으로 아이 쇼핑 용도로 하고 끝내는 게 낫지 그 사전 정보 없이 준비 없이 가면은 그거 헤매려면 그 전시장이 좁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돌아다니면 힘들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충분히 이제 하고 들어가는 게 임산부는 편하게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샀던 것들을 뭐 실제로 보거나 뭐 하는 기회로 삼고 딱 그거 딱 집어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지나가다가 뭐 그냥 구경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평소에 나중에 어디 가서 사야지 했던 것들을 이번에 거기 가서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저귀 같은 거를 사야겠지? 어디서 사야지? 시장을 가야 되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저귀를 일단은 샀습니다. 그 제가 일회용을 쓰게 될지 뭐 어쩔지 몰라서 일단 10개 세트 된 거 써보고 내가 하면 더 사고 뭐 이런 생각을 샀는데 예, 뭐 하면 샀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가제 수건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 의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종류별로 뭐 당연히 유모차 카시트 이런 거 다 나와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보험 제대열 뭐 이런 부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기 키울 때 필요한 뭐 욕조라든지 뭐 소독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기술 기반의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쭉 회사마다 이제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거기 이제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제 이거 사야겠지 생각하고서 다 개별적으로 이제 어디서 구입하는 게 싸고 좋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것들을 거기서 좀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특히는 요즘은 또 그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많이 봐놓고 있던 물건인데 거기에 있다. 그럼 가격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비교가 가능하더라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예, 실시간으로 그 앞에서 그냥 서가지고 설명하시는 분 쳐다보고 있는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서는 비교해보니 싸네? 주세요.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뭐 구매를 하는데 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뭐 대단하게 많이 싸게는 물론 안 하지만 그렇죠. 예, 약간씩 그래도 좀 우리가 그냥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팁으로 이번에 생겼던 게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 물품은 얘기해도 되겠지 카시트를 이거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추석이고 뭐고 해서 아직은 이제 구매는 안 하고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이제 제일 싼 데를 찾아놓고 있었죠. 그래서 아 여기서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문을 하려다가 이제 박람회 가니까 가서 실제로 보고서 그러고서 최종 결정을 하고서 나중에 와서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업체가 와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물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물건들을 보니까 이미 그 사이트를 다 뒤져봤었기 때문에 물건들이 그 인터넷 제일 싸게 나온 것보다 한 1, 2만 원씩 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싸네. 근데 내가 원하는 물건은 없네. 그래서 거기 계시는 차장님인가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안 나와 있다. 혹시 살 그걸 구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물건들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1, 2만 원씩 좀 더 싸게 나온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거를 여기서 계약을 하면 다른 것처럼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틸이 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주저하시더니, 그러면은 명함을 주시면서, 박람회 끝나고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끝난 뒤에 전화를 막 드렸죠. 전화를 막 해서, 막 운전 중에, 아, 알겠습니다. 또 사무실로 전화해서, 아, 조금 이따 전화해도,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죠. 끈질기게. 했더니, 아니, 결론은, 그래서 한 2, 3만 원 싸게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2, 3만 원 싸게. 근데 카시트 얼마 주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카세트는 그때 코렉스에서 하는 그때 같이 가서 그때 샀거든요. 이제 거기 어쨌든 카세트나 뭐 이런 게 종류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렇게 해서 이거 괜찮다 했을 때 확실히 좀 그때도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대충 가격대는 있었으니까 알아본 가격이 저희도 거기서 샀어요. 네. 배달. 그렇죠. 아니, 택배로. 직접 보고 계약만 하면 갖다 주니까. 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반 매장들 가면 물론 다 있긴 하는데 자기네 것만 대체적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제 몇 개 물건 놓고 자기가 믿은 물건만 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싸고 아니 고가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시회장 가면은 그렇게 그 좀 종류가 많고 회사도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입이나 뭐 그게 이제 카시트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마찬가지고 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좀 여러 군데 있어서 고르기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 뭐 이런 경험을 봐서는 그 활용만 잘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장점만 있어요?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요? 돈이 많이 나가죠. 아,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뭐뭐를 사야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막상 가보면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물론 필요하니까 어차피 사기는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겠지만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기회가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적근성이 없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더군다나 임신에 그렇죠. 임신에 있는 상태에서 멀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기는 좀 힘든. 그리고 사실은 서울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가야 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머니까 예.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삼성동 하교 저쪽 사는 사람들은 또 힘드니까. 고양시 쪽이나 그 근처 사는 분들은 택스나 그쪽으로 하면은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데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임산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멀리서도 멀어도 가야 되긴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시회가 그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문제는 그 내가 필요할 때 가려면은 그 시기에 또 해야 되니까. 그쵸. 찾아가는 게 일단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장점도 있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쵸. 예, 그런 측면은 확실히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동 구매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정말 돈이 정말 막 술술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왜냐면 하나도 없는 그 존재의 물건을 다 사야 되는, 뭐, 단계 사고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뭐, 하나는 몇만 원인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사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금방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좋은 기회를 찾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봐서 어쩌면 멀리서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잘 보고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크게는 3개 정도 제가 찾아본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흔히 이제 베이비페어 하니까 뭐 하여간 근데 이제 그 베이비페어도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제가 갔던 스택에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미래전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박람회를 하는 데죠. 그전 회사에서 한 것은 미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가전람이라는 데서 하는 거는 코리아 베이비페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베페라고 이제 하는 그 뭐지 코엑스에서 네, 이렇게 거기서, 예, 전 거기서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보니까 물론 중복도 되지만 그 전시회 상황에 따라 참가 업체는 매번 달라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이라서 딱 정해져 있더군요. 1년에 2회로. 그래서 이 1년에 2회로 정해져 있어서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래야지 그 임산부들을 다 잡죠. 1년에 한 번에서는 그 임산부들을 다 못 하는데 두 번 정도 하면은 그 보통 임신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다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러고 싶지만 그것도 이제 하려면은 여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다 돈인데. 그니까, 돈이고, 뭐, 아이가 어쨌든 그것도 잡아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아예 정례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한 번씩. 그래서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회로, 예, 정해져 있고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래서 딱 달도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요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인 날짜는 살짝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녹음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8월에 한 번 이미 지난 8월에 한 번 있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내년 2월에 코엑스에서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막 업체 모집하고 막 홍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2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때쯤 내가 출산 준비를 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다 홍보할 거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코엑스에 가기가 뭐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네,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제가 뭐 홍보해 드리려는 거는 아니니까 가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네, 좋을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니까 잘 이제 정보 같은 거 모으셔가지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킨텍스에서 10월 11일에서 14일이면 지났군요. 예, 킨텍스에서 코리아 베이비 페어, 이제 코리아 자가 붙어요. 네. 그게 이제 예정되어 있고 이게 나갈 때쯤엔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그 일정은 인터넷 검색을 다 하시면은 그렇죠. 조금만 부지런을 하게 움직이면은 그 시기를 이렇게 택택택택 왜냐면 그게 코엑스가 그 1년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베이비페어 거기 하겨울 또 일산 킨텍스 서울 기점으로 하면은 서울 중심으로 예. 있기 때문에 겹치진 않아요. 맞아 서로 다르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 내가 이때 뭐 임시 출산 예정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물론 이제 거리가 좀 조금 멀 수도 있고 뭐 근처 사는데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찾아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사실 장소적으로 사실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인천도 인천의 그 송도에 컨펜시아라는 또 센터가 또 생겨서 거기서도 뭐 육아 박람회 뭐 이런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기가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해서 활용을 하시면 뭐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필요한 물건을 뭘 봐야겠다를 정해서 그 뭐 기왕이면 물품 가격까지도 좀 알아서 가신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앱에는 인터넷 몰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인터넷 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온 업체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건 또 별도로 아마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주요 업체, 흔히들 우리가 많이 이제 거래하고 싶으면 잘 나가는 업체들은 당연히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개중에 보면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 동생이 원하는 소독기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정가로서 조금도 이렇게 싸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던데 여기서 10% 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보내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역시 인터넷 몰도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뭐 이것저것 뭐 많긴 많습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웨딩페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정작 저는 웨딩페어는 안 갔어요. 요새는 거기도 그것도 그 상황 그 사람도 많이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웨딩페어, 그다음 우리 이제 출산되는 그 베이비페어, 그다음에 또 하면 또 뭐 유아 뭐 그런 쪽도 교육이 있어요. 박람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나중에 웨딩페어 또 가야죠. 자녀 시집 장가 보내. 그 전에 이제 직장 들어가려면 또 자폐요. 자폐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전시 그게 딱딱딱딱 이게 구분지고 나중에 또 실버 산업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쭉쭉쭉쭉쭉 그게 또 있더라고요. 뭐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구경하면 또 괜찮더라고요. 물론 그게 지금 하고는 임신해가지고 어딜 가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죠. 그 무조건 그렇죠. 딸려가면 안 되죠.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네, 그동안 돼요. 막 생각했던 거, 이번에 저는 많이 샀어요. 그래서, 가게 부수면서, 이렇게 놀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좀 웬만큼 하는 업체들이 솔직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부수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저가는 아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싼 걸 원하거나, 그 시중에 비해 그 업계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물건 가격 물건이나 그것은 좀 비싼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했던 걸 이제 더 네. 싸게 산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거기 가서 좀 싼 걸 원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출산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는 이제 팁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우리 또 이제 그 알뜰하게 잘 준비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기가 건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우 그냥 멘트가 참 건전하시네요. 건전 아줌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박람회 얘기는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해서 출산 준비 우리가 뭐 그동안 다양한 뭐 게스트도 모셔봤었고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뭐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용품들 얘기도 좀 했었고 그래서 뭐 이걸 하나하나 뭐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도 지금 굉장히 그 제 머리에 많은 부분이 요즘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쭉 해서 준비를 이제 잘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소망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오늘은 박람회 요 관련해서 출산 그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엔 뭔 내용을 할까요? 나중에 결정하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임산부는 오늘도 내일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